잡는 손을 부르치며 돌아서는 그 사람아 너를 두고 짝사랑해 내 가슴은 멍들었네 내가 잘라 일색이냐 내가 못나 바보드냐 속 시원히 말을 해다오 말 못하는 이내 마음 몰라주는 그 사람아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나도 몰래 정들었네 내가 잘라 뽐내느냐 내가 못나 싫은 거냐 속 시원히 말을 해다오